게 있다인 무릎 뜯어 평균이란 답답함 우리는 무너뜨려 그 믿던 녹한 날 막고 또 녹한 날 조종해 조심해 다듬지 못한 발자국도 한 모두 아픈 적이 없는 개척하는 길 뻔히 빠질 꼰대들이 혀를 차던 채 그걸 내내고서 야받는 박수는 덧자리 있던 마시지 그걸만 받아